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나고 아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탕인데 아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아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아 원더풀 아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아 돈 있어야 제일이지 아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 몰라보고 아 황소고지 부리다가 금고 다쳤네 아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아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